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러시아, 앙골라, 싱가포르 인사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축하하여 드리는 선물을 정의의 러시아당 출신 국가회의 대의원 미하일 세르지우크와 앙골라 말란제주 교회 대표 안토니오 도밍고수 빌리강가가 11일과 16일 해당 나라에서 사업하고 있는 우리나라 림시대리 대사와 관계부문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 한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 즈음하여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싱가포르 사진 전문가 아람판이 최근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표부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